멕시코에서는 우편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길거리 우체통에 편지를 넣죠. 하지만 언제 우체부가 와서 가져갈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는 가능하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붙여야 한다고 하네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멕시코 우체통 같을 때가 있죠. 보내긴 보냈는데 가져갔는지 받았는지 도통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도 멕시코 편지처럼 직접 가서 왜 대답이 없느냐,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할까요? 오늘 첫 곡은 사랑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띄워드립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윤입니다. 10년 만에 몇 번을 헤어지고 만나기를 거듭하면서 마지막에 만나서, 그래, 당신이어야 했어. 라고 말하는 주인공의 마음 같은 노래였습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It Had to Be You였습니다.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밀정입니다.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은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뒤를 캐라는 특명으로 의열단의 리더 김우진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한 시대의 양 극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와 의도를 알면서도 속내를 감춘 채 가까워집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정보가 쌍방간에 새어나가고 누가 밀정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의열단은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폭탄을 경성으로 들여오기 위해, 그리고 일본 경찰은 그들을 쫓기 위해 모두 상해에 모입니다. 잡아야만 하는 자들과 잡힐 수 없는 자들 사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려는 암투와 회유, 교란작전이 숨가쁘게 펼쳐지는 긴장감 속에서 폭탄을 실은 열차는 국경을 넘어 경성으로 향하는데, 장르는 액션 시대극이고요. 2016년 9월 7일 개봉 예정입니다. 한국 영화고요. 김지훈 감독 작품입니다. 주연으로는 송강호, 공유가 출연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고산자 대동여 지도입니다. 지도가 곧 권력이자 목숨이었던 시대,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두 발로 전국 팔도를 누빈 고산자 김정우. 하나뿐인 딸 순실이 어느새 16나이가 되는지도 잊은 채 지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에도 아랑곳 않고 오로지 지도에 몰두합니다. 나라가 독점한 지도를 백성들과 나누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대동여 지도의 완성과 목판 제작에 혼신을 다하는 김정호. 하지만 안동 김씨 문준과 대립각을 세우던 흥성대원군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손에 넣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고산자 김정호의 감춰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르는 드라마입니다. 2016년 9월 7일 개봉 예정이고요. 한국 영화입니다. 강우석 감독 작품이고요. 주연으로는 차승원, 유준상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1990년대 상영했던 영화 굿펠라스에 수록되었던 곡인데요. 가수 The Crystals가 부릅니다. Then he kissed me. 세 번째 영화는 마이크 베이커리인 뉴욕입니다. 골목골목 스며드는 말랑말랑한 빵 냄새. 잘 만든 마카롱은 인생도 구할 수 있지. 뉴욕 브루클린에서 가장 달콤한 곳, 이사벨 베이커리. 100년 동안 골목골목을 빵 냄새로 물들였던 이모 이사벨의 베이커리를 물려받게 된 정반대 성격의 사촌 주얼리 디자이너 비비안과 스타 셰프의 보조 셰프 클로이. 베이커리의 전통을 지키려는 비비안과 현대적인 변화를 꿈꾸는 클로이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한 지붕 아래 두 가게의 빵집이 손님을 두고 경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베이커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서두를 필요 없어. 인내가 길수록 빵은 더 맛있어지거든. 네, 장르는 코미디 로맨스 멜로입니다. 2016년 9월 8일 개봉 예정이고요. 스페인, 미국의 합작입니다. 구스타포 론 감독의 작품이고요. 주연으로는 에이미 티가든, 크리스타 로드리게즈, 워드 호튼, 조시 파이스, 블랑카 슈아레즈 등이 출연합니다. 네 번째 영화는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인간 빼고 다 있는 동물들의 파라다이스. 그곳에 등장한 최초의 인간 로빈슨 크루소. 저기 누구세요? 전에 없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 어느 날 새로운 생명체 인간을 발견한 섬 동물들. 이 세상에 자신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의 방문에 놀라지만 의외로 친절하고 상냥한 듯한 로빈슨 크루소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슨 크루소만큼이나 낯선 생명체들이 나타나 로빈슨 크루소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누구도 몰랐던 로빈슨 크루소의 무인도 생존 비밀이 밝혀집니다. 장르는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코미디고요. 2016년 9월 7일 개봉 예정입니다. 벨기에 프랑스의 합작이고요. 감독은 벤 스타센, 빈센트 캐스텔루트가 맡았습니다. 주연으로는 유리 로엔탈, 데이비드 하워드, 라일라 베르진스, 콜린 매츠거, 조이 카멘, 마리브 해링턴 등이 출연합니다. 세 번째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상영되었던 영화죠. 트랜스포팅. 거기 수록되었던 곡인데요. 언더월드가 부릅니다. Born Sleepy. 이번 주 읽어드릴 영화는 배너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자리에 영화를 함께 봐주는 남자 한 분이 앉아계신데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배너 때문에 로마에 갈 뻔한 남자 K입니다. 사실 저희가 네, 오늘 소개를 좀 특별하게 해볼까 해서 뉴스 컨셉을 한번 가볼까 했는데요. 네. 예, 한번 해보니까 이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네, 그렇죠. 예, 여러분한테 누가 될까봐 저희가 다시 정정하고. 네, 로마에 갈 뻔했습니다. 네. 그냥 예전대로. 네. 네, 이렇게 노멀하게. 네, 노멀하게. 로마에 가지 않고. 네. 아, 지금 아재 개그 하신 건가요? 아재들이요. 네. 우리가 개그하면 아재 개그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 젊어서. 죄송합니다. 네, 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좀 라이브한 느낌의 음향을 연출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 예 아처스 부스에서 네 아처스 로드 부스에서 라이브로 지금 네, 아처스 스튜디오에서 네, 네, 네, 그쵸. 네, 라이브로 네. 진행 중입니다.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네. 오늘 저번 주까지 우리 어쌔신스 크리드를 5회에 걸쳐서 네. 재밌게 나눠봤는데 네.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저희 청취자 연령층이 네 저희보다 윗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네. 아... 그래서 요번 그분들한테 아주 반가울 만한 영화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 정말 반가운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또 SPM의 정체성이 성교 방송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또 저희들한테 아, 성교 방송이에요? 성교 저 그럼 그런 건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네. 그러게요.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네, 좀 의미가 있는 영화를 네. 소개해드리고자 아, 네. 바로 그 작품 갖고 나왔습니다. 아, 예. 배너죠. 그쵸. 벤후르. 벤후르. 네. 예. 유다 벤후르. 네, 그쵸. 유다 벤후르. 요번에 사실 이게 리메이크 된 작품이죠. 그쵸. 네. 5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 근데 뭐 본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영화 리메이크가 아니고. 네. 그 원작 소설을 영화화, 다시 영화화 한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명했던 영화 리메이크작이 아니니 뭐 유념해달라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배너가 아시겠지만 세 작품 앞에 세 작품이 있었고 네 번째 리메이크 작품이에요. 네, 앞에 건 솔직히 많이 유명하지 못했죠. 그렇죠. 제일 유명했던 게 1959년도 네네네. 작품이 세 번째. 네, 우리 지금 이제 기성 크리스천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작품이고 네.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작품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내용은 살짝 좀 건너뛰어서 우선은 네네. 이번 작품 구성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혹시 이번 작품 뭐 2016년도 배너의 감독을 아시나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이상한 이름이더라고요. 티무르. 아, 예, 예, 티무르, 뭐. 베크만베 네. 베토브. 네, 베토프? 사람들이 말하길. 네. 이번엔 망작이라고 하면서. 네. 감독도 듣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성교방송이니까. 아, 예. 네. 감독도 들어보지 못한 감독이고, 배우들도 들어보지 못한 배우인데, 굳이 이 영화를 다시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 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계속 유명한 배우 있었죠. 모건 프리맨. 네, 한 분. 네, 모건 프리맨. 네, 모건 형. 네, 모건 큰형님. 네. 네, 그분이 계셨는데. 네. 케이씨가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잭 휴스턴, 뭐, 토비 캠벨, 올리비아 쿡 등 출연을 했는데, 우리가. 이름 예쁘네요. 네, 올리비아 쿡이 아마 이제 에스더 역으로 나왔던. 네, 아... 네 그분이었을 거예요. 지금 네.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얼굴을 본듯 만듯한 배우들이었어요. 아, 그쵸. 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도 사실 이 배너의 판권이 MGM UA 쪽 판권이었죠. 네네. 사실은. 네, 망했죠. 네. 2010년도에 2차 부도가 나게 되면서 네. 유명한 작품들의 판권을 넘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너였죠. 네, 그쵸. 어디로 넘어갔죠, 이게? 이게 파라마운트 그렇죠. 피처스로 넘어갔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뭐 배급은 공동으로 하게 됐어요. 네. 끝까지 다 넘기면서 배너의 배급까지는 못 넘기겠다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그건 가져가서 네, 이번에 다시 만들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교 방송입니다. 아, 네. 와, 잘 만들었습니다. 네. 아, 이 감독이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 러시아 감독이에요. 러시아 감독이고 아. 미국 진출작이 원티드. 원티드요. 예, 원티드. 그 총 휘는 거죠. 그렇죠. 그아그 아, 그 배우. 졸리시. 예. 안젤리나 졸리와 네. 그 프로페서 X. 네네, 이름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그분이 나왔던 원티드란 영화와 아, 혹시 아브라함 링컨 더 뱀파이어 헌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링컨 전 대통령이, 네, 뱀파이어 헌터였다는. 네, 예, 그 아주, 그 영화를 감독한 작품을 감독했던 감독이에요. 연출했던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리고 뭐 유명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나이트워치 시리즈로 이제 알려지고 진출했다 그랬는데 조금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봤어요. 극장 가서 직접 네. 표를 끊고 아. 정가를 다 주고 이제 봤는데 안타깝네요. 확실히 요즘 세대들 혹은 이제 요즘 청년들이 네. 보기에는 좀 영화가 부드럽 좋게 표현하면 부드럽다고 표현을 할까요? 네, 아. 아름다운 미적인 요소가 많죠. 갑자기 원수와 화해하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배너의 내용을 아시죠? 네. 네. 59년작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봤겠죠? 얼마 전에도 한번 본것 같고요. 명작이잖아요. 명작이죠. 뭐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고 결국에는 뭐 캐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저도 원망은 안될 정도로 이게 지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네. 있죠. 걸작을 어떻게 이렇게 졸작으로 만들었느냐. 네, 그래서 계속 핑계는 대고 있어요. 영화를 리메이크한 게 아니고 소설을 다시 영화화한 거다라고. 그렇죠. 근데 뭐 여전히 1959년 배너가 역사적인 작품이었잖아요. 그쵸. 오죽했으면 그 감독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나서 그랬겠어요. 하나님, 정녕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본인도 감탄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걸작과 비교되면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참 뭐, 감독이 되고 싶은 저로서는, 네. 물론 청취자분들은 처음 듣는, 아, 네, 네. 말씀이시겠지만, 우선 이 감독들의 작품에 대한 열정을 저는 사실 비난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도, 네, 사이렌 소리가 네.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예, 라이브 중이라 양해 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불이 났나 보세요. 네, 정도가 좀 심한가 본데요. 네네. 그래서 좀 마음이 나쁘긴 하지만, 네. 저도 이제 좀, 연출적인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도 원작을 봤거든요. 네. 네, 이쯤에서, 아마 저 감독 인생에도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을까? 경보 사이렌이 위험 그렇죠. 위태위태 하죠 지금 이거나 찍고. 그렇죠. 아무래도 감독들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걸작을 건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근데 저 감독이었으면 이거 들어왔을 때안 맡았을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특히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그쵸? 위험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케이시한테, 이제 케이시가 감독인데, 네네. 걸작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를 같은? 들어서 뭐 바람과 네네. 함께 사라지다, 갓파더, 이런 아, 영화들이 네네. 리메이크가 들어왔다. 네. 선뜻 맡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해보고는 싶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해보고는 싶을 것 같은데, 그걸 충족시키고자, 글쎄요, 그 명작, 그 위대한 작품을 다시 건드려서, 아니, 근데 감독이라면 내 색깔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걸 망칠 수도 있는데, 전 섣불리 이렇게 건들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무래도 스케일과 네임밸류가 있는 작품이다 보면 쉽지 않죠. 내 색깔을 덧입힌다는 것 자체도 원작 훼손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잘 만들어도 욕먹고, 못 만들면 당연히 그렇죠. 욕먹고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래저래 다 욕먹는 네. 용감한 시도였다고 결론을 우선 잠깐 내고 네. 다음 곡한곡 듣고 넘어갈까요?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아, 1994년도에 상영되었던 작품이죠. 펄프 픽션. 네, 그 중에 한 곡인데요. Girl, You'll Be a Woman Soon. RG 오버킬이 부릅니다. Girl, you'll be a woman soon. so kind. They never get tired of putting me down, and I never know when I come around what I'm gonna find. Don't let them break up your mind.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펄픽션에 수록되었던 곡 Girl, You'll Be a Woman Soon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배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쵸. 우리 배너 스토리를 그래도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배너가. 네. 유다 배너라는 배너 사진의 성이에요, 성. 네. 네. KC 성이 안시듯이. 네. 성인데. 벤후르? 네, 벤후르. 아,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제 귀족이었죠? 유대 귀족. 네네. 유대 귀족이었는데, 그 애가 형제로 여기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어릴 때 이제, 뭐, 친하게 지내던. 네, 마살라라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사실 이제 고아였어요. 아. 네, 이 친구는 형제이자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마 마살라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좀, 뭐랄까, 뭐 열등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격지심 같은 뭔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상에서 보면 벤허의 여동생을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 벤그 벤허의 어머니와 벤허의 부모님한테 그걸 승인을 받고 싶어서 승낙을 받고 싶어서 자신의 이제 처지와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게 돼서 로마의 군인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입대를 해서 거기서 공을 세우고 공을 세워서 나중에 장교급으로 다시 컴백을 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베노가 있는 지역으로 로마의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 오게 되는데 그쵸. 같이 오게 되죠. 베너의 친구가 사령관으로 맞살라 가요. 마살라가 같이 오게 되죠. 근데 이제 로마가 아무래도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그 억압에 못 이겨서 이제 반동 분자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라 그러죠? 레벨리언들이 생겨나죠. 레벨리언들이 생겨나는데 사실 베너는 그들한테 관여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반동자가 아니죠. 레벨리언 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베너 집으로 오게 됩니다. 베너의 여동생이 데리고 오죠. 관여를 해서. 그런데 베너가 화를 내요. 네가 여기서 내 우리 고쳐주고 나을 때까지 있게 해줄 테니까 나는 여기 관여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총독과 사령관이 입성을 하는 그 시점에서 배너의 집 꼭대기에서 그 레벨리언에 있던 어린 소년이 활을 쏴서 총독을 사살하려고 그랬어요. 어템트를 한 거죠.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배너의 집안 자체가 오해를 받고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다더니와 좀 다르네요. 네, 원작 영화랑은 좀 달라요. 아니, 원작 소설과도 좀 다르네요. 소설과도 좀 다른가요? 제가 말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내용이 어쨌든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사실 맛살라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맛살라는 자기가 기회를 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죠. 나는 너한테 우리를 도와줄 기회를 줬고, 넌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사령관한테, 아니, 총독한테, 본인이 사령관이기 때문에, 로마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집안을 다 풍지박산을 내죠. 그래서, 배너는 노예로 가게 되죠. 노를 젓는 노예로 가게 되고, 누나와, 아니, 동생. 누이와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고, 나머진 다 죽습니다, 가족이. 그쵸. 그러다가, 5년 이상을 거기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재밌는 건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쵸.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어요. 배너라는 소설의 원작자가 그 장군 이름이 뭐였죠? 루이스였나요? 루 월레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루 월리스인가요? 아, 원작자요. 네, 네, 루 원작자. 월레스입니다. 루 월리스라는, 원작자가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로맨스 소설 만들고 싶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최고의 기독교 스펙테클한 영화 원작이 됐다. 이제 소설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검증된 얘기가 아니므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람이 성경의 바탕으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작가들 C.S. 루이스처럼 예수님의 스토리를 그 로맨스와 스펙테클한 어떤 역사극에 넣고 싶어 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시대적 배경이 딱 AD 한 33년? 이 정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점. 그쵸. 원작에서는 예수님의 등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전이 부분이 이제 이번 2016년도 16년도판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엔 예수님이 여기서 대사가 있으세요. 대사가 있죠. 아, 이런 건 이상한가요? 예수님이 대사가 있다는 거. 예수님의 액터가 대사가 네, 있죠. 액터가 대사가 있어요. 말도 하고 뭐다 하는데. 이전 작품이죠. 50년대 작품은 예수님을 맡은 액터의 대사가 없어요. 얼굴도 안 나와요.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언가를 행하고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놀람, 이런 걸로 예수님이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지를 표현을 했어요. 대사 한마디를 하진 않고. 그게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네요. 네, 정말, 정말 임팩트가, 딥 임팩트였거든요, 저한테는. 그 액터들이 한 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놀라거나, 경외스러워 한다던가, 이런 걸로 연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이번에는 대사를 주면서 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말을 하게 되다 보면, 임팩트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이게 더 홀리하게 느껴질 부분이, 이제, 뭐, 좀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뭐, 신비로움이나 네. 그런 걸 일부러 더 주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50년대 영화가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연출의 좀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감독이 크리스찬이 아니냐에 따라서 연출의 방법이나 이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또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원작 자체가 너무나 걸작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우리의 머리 뒷속에 한켠에 박혀있는 그 이미지는 버릴 수가 없거든요. 뭐 그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대사가 좀 많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많이 있어서 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했는데, 예수님의 임팩트가 크게 없었죠. 원작보다는 없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부분은 어느 영화에서 봐도 울컥하죠. 울컥이라기보다 은혜 이상의 것이 있죠. 네. 뭐 그래서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아무도 안 오는 그 영화관에서 저 혼자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우선 더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노래 소개해 주시죠, 케이시. 네. Hard Day's Night라는 1964년도 상영작인데요. If I Fell, The Beatles가 부릅니다. If I fell in love with you, would you promise to be true and help me understand? 'Cause I've been in love before and I found that love was more than just holding hands. If I give my heart to you, I must be sure from the very start that you would love me more than her. If I trust in you, Beatles의 If I Fell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역시 또 명곡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 명작, 명곡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아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네. 마살라, 그 다음에 유다 벤호,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용서하고, 네. 아름다워져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네. 사실 좀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이, 삭감된 부분인 게, 거의 그렇죠?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헤이트가 있었어요. 미움과 증오. 네. 근데 물론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연출이 좀 부족했던 거죠.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 막 껴안고 서로 죽일 듯이 그 콜로세움과 같은 극적인 화해.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전에는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사실 극적인 화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과정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영화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만들었던 50년대 영화와는 다른 거다라고 그렇죠. 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50년대 영화는 그 배너에 복수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복수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건 이제 원작 소설과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서 그 화해와 그 화해와 통합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갑작스러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결국 결과로 내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같았을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작품이었기 네. 때문에 같았는데 복수를 통해서 그걸 부각시킴으로 해서 더 드라마를 연출을 해서 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잘 그렸다면 이번에는 네. 뭐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역할을 감소를 시킨 것 같긴 해요. 어찌 보면 저 대사는 있었을지언정 네. 임팩트가 좀 떨어졌죠. 네. 끝에서 좀 마무리, 금 마무리를 짓는 느낌이었달까요? 물론 이제 러닝 타임의 차이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50년대 작이랑은 굉장히 근래에 나왔던 영화 중에는 그냥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자 한 의도가 돋보였어요. 사람 의도가 보였군요. 사람 헌신 화합. 근데 좀 그 영화 연출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은 연출의 부족함, 연출의 과정의 부족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오히려 원작에서는 그 모건 프리맨 역할로 나왔던 그 아프리칸 상인. 아, 네. 그 역할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글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삭제가 아니고 아예 좀 바꿔버린, 그러니까 넣지 않은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그 전투선 선 이름을까 제가 네, 잊어버렸는데 네. 그 배에서 원래 3년 정도 걸 있어요. 이 배너가 50년 59년작에서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장군을 만나요. 그 네. 그래서 뭐 그쪽 노예로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양자가 되고 이제 다시 얘가 그 뭐 훌륭한 사람 아니고 높은 사람이 돼서 로마로 컴백을 하는 게 50년작인데. 여기서 그걸 빼버리고 그렇죠. 배에서 그냥 그 험난한 배에서 5년 동안 초인처럼 살아남았다고 해버리게 되죠. 그렇죠. 초인처럼 살아남고 기회가 왔을 때 장군을 죽이는 것에 일조를 하죠. 네, 원래는 장군이 죽는 네. 걸 살려주고 이제 예, 신임을 얻고 양자가 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예, 이 부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네. 장군이 배 위에서 떨어져서 노에 걸린 걸 보고 노를 확 지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죠. 빠뜨린 다음에 가다가 결국에는 다른 함선과 충돌을 해서 난파선이 되죠. 그러다가 잔인한 남자였군요. 배너.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다가 난파된 그 배의 조각을 위에서 생존을 하다가 네. 모래에 이제 그 육지 다다르게 네. 됩니다. 그 해변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때마침 모건 프리맨이었어요. 네. 모건 프리맨의 역할은 상인님. 예. 부호죠. 아프리카의 부호. 네. 상인. 그리고 그 로마의 총독이 이제 그 전차라 그죠? 전차 네, 대회를 네, 연다는 네. 말을 듣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 한 마리가 때마침 아픕니다. 네. 근데 첫 장면에서 나오는 배너의 집안 배경상 말을 참 많이 다루고 말과 네.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네, 잘 다루죠. 그래서 네, 그래서 말을 고쳐줍니다. 네. 때마침 원래 전차 대회 나가 했었던 말 몰이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죠. 배너가 대신해서 나갑니다. 그냥 대신해서 나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건 프리맨은 신임을 얻게 되죠. 말을 고쳐주는 면에서. 왜냐면 모건 프리맨은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속했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빚진 거죠. 예, 이제 종이 입장이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네. 나가죠. 모건 프리맨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해줘요. 아, 네. 돈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이전작에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흑인 상인이 권유를 했는데 이제 거절을 했을 거예요, 아마. 유다가. 거절을 하고 그 수소문을 해서 어머니와 그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문둥병에 걸려요. 지하 감옥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에스더가 그 알아오는데 이제 이 말을 전하기 너무 처참해서 그냥 죽었다고 아마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고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게 전차 대회인 거죠. 50년작에서는. 어, 그렇군요. 네. 여기서 그 부분도 약간 각색이 네네네. 있어요. 원작의 뭐 원작은 뭐 소설이니까 네, 소설에 비추어 비슷한 내용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자기 동생이자 친형제 같았던 마살라의 네. 부관으로 보좌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어, 그 사람이 어떻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게 됐나봐요. 네. 그러다가 이 유다가 있는 유다 배너가 있는 네. 이 아메리칸 부호와 아프리칸 부호와 있었던 네. 그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내가 너의 누이와 어머니가 있는 어딘지를 안다. 돈을 달라. 돈을 달라. 역시 돈으로 대동단결 네. 뭐든지 다 돈이면 되네요. 자기는 힘들어졌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럼 보여주면 주겠다. 아. 갔어요. 네. 근데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받게 되죠. 그쵸. 나중에 구하러 오겠다 해서 복수를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이 나중에 이제 영화상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네네. 그 이제 밑에 감옥에 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네. 비를 맞고 다 낫게 됩니다. 아, 네. 문둥병이 싹 나요. 이 연출도 이제 예전에 이제 원래 원작에서는 아 50년작에서는 그 노예선으로 갈 때 이게 힘들었을 때 예수님 뒷모습이 나오면서 노예에게 물을 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너에게 물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이죠. 끌고 가던 노예들 끌고 가던 대장이 노예한테 물을 주면 어떡하냐라고 예수님한테 따지려고 딱 하다가 경악을 하죠. 예수님의 그 근엄하신 모습을 보고. 근데 배너는 이제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맞아요. 여기서도 그 연출은 똑같아요. 네. 아,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문둥병을 예수님께 가서 뭐 같이 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는 거죠. 근데 배너가 이제 물을 드리죠. 예수님께. 자기가 받았던 게 있으니까 다시 물을 드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렇죠. 비슷한 아름다움을 연출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참 마음 아픈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 어떤 거죠? 어, 그 전차 대회에서 네네. 결국에 로마 대표로 나왔던 마살라가 패합니다. 아, 네네, 그쵸. 그리고 벤호가 결국은 우승을 했는데, 네. 어, 보 아프리칸이 가서 상금을 거두어 오면서, 네. 어, 안 됐다고.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제 그 표하니까, 네. 그 사람이 이게 미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 사람들은 벌써 사람의 네. 피를 즐거워하고 네. 저 전차 경기를 네. 즐긴다. 네. 저들이 로마인이 아니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정확한 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좀 풀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결국엔 자신의 것들을 이루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요즘 세대의 사단이 네. 이 모든 세상화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를 로마는 저 시대에 한 거죠. 그걸 그린 거예요.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서 좀 마음이 아팠죠. 네, 50년작에서는 마살라가 누워서 그러죠. 경기는 아직 안 끝났다고. 아주 이렇게 멋진 츤데레 대사를 날려주고 가시는데, 네. 네. 어, 이렇게 또 재밌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네. 시간이 또 다 되었어요. 아, 벌써요? 네. 어, 정말 오늘 시간이 금방 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어, 다음 주에 저희가. 네. 어, 배너를 좀 더 다뤄볼지. 네. 아닐지는.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네. 어,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도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뵐지, 또 라이브 현장에서 뵐지 모르겠는데. 아, 저 라이브도 괜찮네요, 라이브도. 네, 나쁘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고생하셨고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죄송합니다.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Lover, and he must spend more time with me.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좋고 내일은 올 것이기 때문에 좋고 오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는 어제를 아쉬워하거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찾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이 주어지는 것은 새 기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만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되었던 재밌는 작품이었죠. Guardians of Galaxy. 남자 주인공이 헤드폰을 끼고 들었던 오래된 노래였죠. 수록곡입니다. Escape. 루퍼트 홈즈가 부릅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희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I was tired of my lady. We'd been together too long. Like a worn out recording of a favorite song. So while she lay there sleeping, I read the paper in bed. And in the personal columns, there was this letter I read. If you like piña coladas, my lady, I know that sounds kind of mean, but me and my old lady have fallen into the same old routine. So I wrote to the paper, took out a personal ad, and though I'm nobody's poet, I thought it wasn't half bad. Yes, I like piña colada. It's you. Then we laughed for a moment, and I said, I never knew that you like piña coladas and getting caught in the rain and the feel of the ocean.